우리나라의 박봉조 내각 총리는 콩고 민주주의공화국 수상으로 임명된 바디방가 은띠따 싸미에게 21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의지를 확언하면서 그가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경제적 진보를 이룩하게 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했습니다.